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라는 그런 19절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참 사람의 일이긴 하지만 곱게 헤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름다운 이별은 많지 않고요. 음악의 스타들의 이별을 봐도 그야말로 추한 모습 다 보인 후에야 헤어집니다. 더러는 육필숙이니 뭐니에서 이별 후에도 한참을 더 팬들을 슬프게 하지요. 사생활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케빈 코스트너가 이혼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미지를 잘 관리해온 그답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잘 헤쳐나가게 해달라. 품위를 지키며 헤어지기를 원한다. 찰스 황태자니 유명 여러 배우니 이런 유명 인사들의 가정 불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결국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할 때도 이별할 때도 품위 있게 뭐 이런 기준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tears. In my heart there'll always be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tears. 경기도 강화 옥림리에서 안수진 씨 잘 들으셨어요. 제일 좋아하는 감독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블루벨벳 중에서 바비 벤튼의 블루벨벳 띄워드렸습니다. 아주 그림 솜씨가 기가 막히네요. 킴 베이신저의 그림을 색색가지로 잘 그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어른과 만나서 차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참 헤어지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끝이 항상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은 마치 간이라도 꺼내줄 듯이 달콤하다가도 끝날 때쯤 되면 멱살 잡고 꼭 눈 부라리고 다시는 안 볼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끝낸다고요. 참 우리가 눈 부라릴 때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대로 화를, 분노를 터뜨리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또다시 만나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좀 제대로 여유있게 둥글둥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어른과 국화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꼭 국화처럼 우리도 그런 은은한 향기처럼 그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잔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가을에 문득 드네요. 자, 그런데 이 배우는 아주 신세대 배우죠. 곽부성, 홍콩 배우요. 이 곽부성 생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편지, 엽서, 생일 축하 엽서 많이 보내주셨네요. 전북 남원 동충동의 유정님 씨, 서울 동작구 상도일동의 배은경 씨, 서초구 방배동의 오미혜 씨, 또 전주에서 성희라고만 하셨고 인천에서 보냅니다 하신 분 계시고요. 경남 김해의 박소영 씨 전부 다 곽부성 오빠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이 밖에도 참 많은 분들 그동안 곽부성의 음악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하이틀도 완전히 정리를 못했고 여러분의 엽서도 아직은 정리가 덜 됐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 사연 하나하나 아주 올망졸망하게 똘똘하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곽부성의 노래 여기서 들어보시죠. 천장지구 2 중에서 삽입된 곡이죠. 지우스완슈 징련 연인이라고 해두자 띄워드립니다. 不要那么好，便是沉重的阴影，不要你知道。从前流泪的声音，无谓留在另一颗心。未来承受的一生，不要埋没了别人，就算是情人。 假使吸引你的是我眼神，不等于爱一个人是责任。如相恋，必须痛苦才算爱人。但愿这一切没法生，情永远是情，只可以变恨，怎么可以改变命运？谁能容纳这裂痕？就算是。 情永远是情，不可以送赠。

야, 4번 답증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어떻게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 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난 그 향기를 꿈꿔왔다. 난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냉동건조 커피 맥스웰 블루웹. 그 신선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맥스웰 블루웹.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Some gold-plated vacuum cleaners? No, sir, I said. You can get better vacuum cleaners at Sears and Roebuck, and you can get them cheaper. But you can't beat our electric toasters at any price. And the man sat down and wrote me the biggest order of the year. Can you hear me, Lord? Thank you, Lord. I didn't make that sale, Lord. You did. Thank you. Elma Gantry는 원래 말 많고 상스럽고 사기꾼 기질이 풍부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름다운 부흥사 시스터 샤론을 만나는 순간 물 만난 고기가 됩니다. 부흥단에 고용된 알마 간트리는 미국 중서부를 돌아다니면서 예예 그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간증을 해준 대가로 몇 푼씩 법니다. 그러다가 그는 종교적인 성스러운 영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한때 애인 사이였던 창녀 룰루가 나타나면서 그의 혼탁했던 과거 전력이 밝혀지죠. 자, 이 엘머의 현란한 설교 장면 더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영화에 삽입된 패티 페이지의 할렐루야 코러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죠. What is religion? Religion is love. And love is the morning and the evening star. Love, the eternal, glorious music maker. Love, not the carnal, but the divine love. And where does this great love come from? It comes direct from God! 화이텔의 전민규 학생, 친구 명관이든가요, 윤태든가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던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엘마 건트리에 삽입된 패티 페이지의 노래 할렐루야 코러스였습니다. 그 영화 장면을 보니까 패티 페이지의 얼굴도 잠시 보이더라고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 엘마 건트리로 1960년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던 버트랭카스타. 그가 지난 20일 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고요. 나이는 81이었습니다. 자, 이 버트랭카스타는 50, 6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었죠. 80년대 후반까지도 꾸준히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그의 몸에 이상신호가 생긴 것은 지난 90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부분적으로 신체 장애를 겪기 시작했는데 이 버트랭카스타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 또 개성있는 영화배우로 전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은 아무래도 이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자, 이 중에서 프랭키 레인의 음성으로 오케이 목장의 결투 주제곡 들어보죠. 영화 오케이 목장의 결투 중에서 프랭키 라인의 음성으로 주제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존 스터지스 감독이죠. 그의 57년 작품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 영화에서 뭐니 뭐니 해도 목장에서의 총격신이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버트랭카스타는 전설적인 보안관 와이어트 어플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트 어프의 절친한 친구 닥 할리데이 역은 커크 더글라스가 맡았죠. 버트 랭카스타는 1913년에 태어났습니다. 1913년 11월 2일 뉴욕에서 네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주급 $48의 우편 배달원이었고 어머니는 신앙심 깊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버트 랭카스타는 어린 시절부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런 그의 우상은 루돌프 발렌티노와 더글라스 페어뱅크스라고 합니다. 그 뒤에 그는 농구장 학생으로 뉴욕대학에 입학했는데 2년 만에 그만둬버립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랭과 크라바트라는 팀을 결성해서 공마단에 들어왔어요. 순회 공연으로 한참 인기를 누렸는데 그만 오른손에 부상을 입고 공마단에서 나와버렸어요. 그 전에 같은 공마단의 여고계사인 준 어네스트와 35년에 결혼하지만 그것도 1년 만에 헤어졌고요. 자, 결혼 3년 만에 공마단을 떠나고요. 그 뒤에 군에 입대했는데요. 군에 입대한 후에 버트랭카스타는 이번에는 군인 위문쇼단의 단원이 돼서 아프리카, 이태리 등지에서 위문 공연을 합니다. 참 끼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매니저인 노마 앤더슨을 만나서 46년에 두 번째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의 연예계 데뷔는 45년에 시작됐는데요. 참 재밌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기회를 잡게 돼요. 배우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던 무대 감독과 뉴욕의 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 덕분에 그는 A Sound of Hunting이라는 연극으로 무대에 데뷔하게 됐고요. 1946년에는 드디어 영화계에 들어섭니다. 유니버셜의 독립 제작자인 마이크 헤린저에게 발탁돼서 영화 The Killers에 주연을 맡게 된 거죠. 자, The Killers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영화 The Killers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자, 버트랭카스타는 이 영화 The Killers가 히트한 덕분에 함께 공연한 에바 가드너와 함께 헐리우드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배우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해럴드 헥터와 함께 독립 프로덕션을 설립해서 제작자로서도 아주 성공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죠. 자신의 프로덕션에서 50년에 처음으로 만든 불꽃과 화살, The Flame and the Arrow 이후에 그는 50년대에 무려 30편의 영화에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10년 동안 30편이니까 1년에 한 3편씩 영화에 출연한 셈이죠. 자, 그런데도 그 영화 중에서도 건진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 유명한 프레디 진네만 감독의 지상에서 영원으로가 있고요. 또 버트랭카스타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트라피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는 공중 트라피스 뭐 이런 제목으로 상영됐을 거예요. 60년대에는 16편의 영화에 출연하는데 주로 존 프랑켄하이머 감독 또 시드니 폴락 감독과 함께 활동했죠. 그 가운데 존 프랑켄하이머 감독과 함께한 알카트라즈의 새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어요. 이 영화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버트랭카스타가 소일거리로 창살 감옥에 날아든 새 한 마리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새에 관해서 책까지 써서 학자가 되지만 자신이 사랑하던 새와는 달리 끝까지 그는 석방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죠. 자, 이 버트랭카스타가 70년에 출연한 영화 에어포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에어포트의 러브 테마 들어보세요. 사람이 은연중에 사람들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 가지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좀 육적인 인간, 좀 정신적인 인간 이렇게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버트랭카스트는 어쩐지 저는 너무 그 정신성은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어렸을 때는 싫어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꼭 말 같잖아요. 입이 쫙 벌어지면서 또 몸은 막 근육으로 막 주로 우통을 벗고 나오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실만은 튼튼히 다진 어떤 인간미 있는 영화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버트랭카스타가 70년에 출연한 영화였죠. 에어포트의 러브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제이 에어포트 우리나라에서도 TV로도 여러 번 방영됐었어요. 이른바 패닉 영화의 원조격인 작품인데요. 여기서 버트랭카스타는 폭탄 가방에 실린 비행기의 기장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는 또 예전에 영화를 감독한 적도 있었어요. 1955년도작 켄터키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감독 일이 체질에 잘 맞지 않았던지 그 이후로는 한 편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켄터키 사람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연출 작품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그는 유럽 영화계에도 발을 들여놓습니다. 1963년 루키노 베스콘티 감독의 표범에서 아랑드롬, 클라우디아 카르디넬라 같은 그 유럽의 배우들과 함께 공연한 거죠. 그리고 이 루키노 베스콘티 감독과는 14년 뒤에 다시 만납니다. 바로 영화 가족의 초상, Conversation Piece에서였죠. 이 영화는 로마의 대저택을 가진 한 노교수와 그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간의 그 세대 간의 이질감, 이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의 초상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가을에 분위기 있는 곡을 띄워달라고 경남 울산 동부에서 김현숙씨인가요? 김현숙씨가 말씀하셨죠. 라미아 솔리투디네, 나의 고독을 이바 자니키가 노래합니다. La mia gelosia, la mia solitudine sei tu, la mia rabbia vera sei sempre tu. Ora non mi chiedere perché, se a testa bassa vado via per senza te. Io per orgoglio io ti salverei e dei tuoi miti cosa ne farei. E intanto porto i segni dentro me di un amore che oramai vive solo dentro me. La mia solitudine sei tu, la mia rabbia vera sei sempre tu. Ora non mi chiedere perché, se a testa bassa vado via per ripetere così. E intanto porto i segni dentro me mia fatalità, la mia solitudine sei tu. 대구 서구 비산삼동의 배현숙 씨도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가족의 추상, Conversation Piece 중에서 나의 고독, La mia solitudine를 이바자니키가 노래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 어떤 노처녀 코미디언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회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를 원하길래 시집을 안 가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얼굴은 못생겨도 좋다. 눈은 아랑드롱 눈, 입은 로버트 테일러 입, 코는 버트랑 카스터. 그러니까 버트랑 카스터가 아니라 버트랑 카스터의 코를 닮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버트랑 카스터의 매력은 이런 그의 코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강직하고 남성적인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직한 남성미 속에는 위트와 인간미가 넘치지요. 그 혈기왕성하던 시절, OK 목장의 결투에서는 보안관 와이어트 어프로, 또 베라크루스에서는 친구였던 게리 쿠퍼에게 총 맞고 시궂고 쓰러지는 무법자로, 용서받지 못할 자에서는 레이첼, 그 오드리 헵번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디언들에게 맞서 싸우는 자카리가의 장남 벤으로, 또 장미 문신, 로즈 타투에서는 과부 안나 마냐니를 사랑하는 난폭한 트러군 전사로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대열차 작전, The Train에서는 독일행 기차에 실린 프랑스 미술품을 다시 빼돌리는 레지스탕스 기관사로, 이렇게 남성적인 히어로로 종횡무진 활약했죠. 그리고 나이가 든 후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노익장을 과시했는데요. 그 로이말 감독의 애틀랜틱 시티, 또 로컬 히어로, 꿈의 구장 이런 영화들이 있고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에서 명콤비였던 커크 다글라스와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나서 터프 가이즈라는 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은 열차를 한번 멋있게 털고서는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노인으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 할리우드 반짝거리는 신세대 스타들에게 밀려나는 그 예전의 왕년의 배우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여하튼 버트랑 카스터는 참 건강한 어떤 서민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곤 할까요? 정치 성향도 진보적이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전혀 반대로 치아 교정에 만 달러를 드릴 정도로 화려한 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70여 편의 영화를 남겨놓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버트랑 카스터의 이름만은 그야말로 그의 영화 제목처럼 지상에서 영원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가 노년에 출연한 영화 터프 가이즈 중에 3장면 들어보시죠. 그 기차를 털기 위해서 철로 위에다가, 그러니까 열차를 털기 위해서 철로 위에 차를 세우고, 그래서 기차와 정면 대결한 후에 열차를 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 들어보시고 주제가 케니 로저스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그들은 예전의 그들처럼은 될 수 없다고, They don't make them like they used to 라고 케니 로저스가 노래하는 그 노래입니다. run the truck. Piece of cake. What's trouble, officer? Your train's being robbed. You're crazy. Nobody robs trains anymore. I'd say you've been misinformed. What took you so long? We're gonna waste time gabbing, or we're gonna rob a train. Anything you say, Harry. I'm sure we'll be underway momentarily. Go forward and ask the engineer why we've stopped. They don't make them like they used to, those guys. And I can't get used to the way that it is today. No one to look up to, hard times. And though I try, I just can't find a reason these days. And it seems like the seasons are passing me, they're going by. Nothing to hold on to, rough times. And it goes on, so count on me. And I'll count on you. You can lean on me. Two of us are stronger, we won't be alone. Gonna survive it into any fire. We'll carry on. Know that one day and me will both be old friends, and we'll sit on the sofa and talk about how they don't make them like they used to. You'll see, as time goes on, so count on. Nothing sure and people are afraid. I'll be here for now and for always. We will be good friends. Count on me. They don't make them now like they used to. They're not gonna last like you and me. I'll be there. Oh, always we will be year by year. Depend on me into a storm. just count on me. I'll be there. Oh, tough guys, you and me, year by year, they will see. We don't make them now. Like 영화 Tough Guys의 주제곡 Kenny Loggins, Rogers의 They Don't Make Them Like They Used To 띄워드렸습니다. 국민대 조형대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94학번 고혜석 씨. 자, 밤새면서 작업할 때 저희 프로 많이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건축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막내가 건축을 공부하는데 이 친구도 학교에서 맨날 밤샘을 하고 집에 들어오기를 마치 뭐 여관집 들어오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집에서는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곡 띄워드릴게요. 아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이 곡을 들으면 벌써 하나가 다 가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마구마구 드는데 요즘 찬바람 부니까 가끔 이 곡이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이텔로 공상수 씨가 신청해 주셨죠. 영화 토이스 중에서 메인 테마 The Closing of the Year 띄워드립니다. 노래의 끝자락에 서울 성동구 화양동의 베리마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고은이의 생일을 리마와 미나가 축하하고 또 재황이 오빠도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꼭 제 목소리로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자, 잘 들으셨습니까? The Closing of the Year 영화 토이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조성우 씨. 야, 대전에서 그렇게 막강하게 지켜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아주 든든하네요. 영음직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곡은 조성호 씨와 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은정 씨 그리고 하이텔의 이정주 씨께 띄워드립니다. 참 할리우드 영화 음악 CD는요 광주 산수삼동의 연민정 씨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베티블루 중에서 골랐습니다. 요즘처럼 바람이 이렇게 산산하고 약간 쌀쌀할 때 이런 곡 들으면 기분이 좀 묘해지죠. 베티와 조그가 서로 마주 보면서 피아노를 칠 때 그때 나오던 곡 셀르방 베티 베티 바람이야 들으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